그대를 사랑하여 영원히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소. 나 혼자 그대여 생각해 주. 나 혼자만을 그대여 사랑해 주. 나 변함없이 사